민수기 강해를 하는 중인데요. 민수기 강해를 하는 중에 그 200 성경 읽기, 구약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연구하는데 그게 그냥 민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를 보니까 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언약과 축복을 함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 크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계속 실패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그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계속 실패하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걸 회복시키시고 갱신하시고 신실하게 그걸 지켜나가시는지.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 말씀이 아주 아주 깊게 와닿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민수기 그 16장부터 지금 시작된 이 고라 가문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까? 열등감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열등감. 고라 자손은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하는 레위인이었는데 그 성막의 제사를 담당하는 아론 가문을 보니까 자기네 그 가문의 일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 열등감에 마귀가 뭘 했다고 했죠? 시기와 질투라는 이 양념을 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분노로 이어지고 내가 이것을 때려 엎어야겠다는 이 반역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그 지도자 권위에 반역을 하게 되었죠. 모든 죄는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데 이 열등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부족함과 못남만 보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라 가문도 그러했고요. 이 고라 가문의 죄는 아주 크고 심각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고라 가문 전체가, 물론 남은 자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삼켜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에 동조했던 250명은 여호와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이 싸그리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네가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셈이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발생시켜서 만 오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죄가 더한 정도가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악을 낳고 죄가 급격하게 전염되고 퍼져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득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지금 그러한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200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갱신시켜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처참한 지경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홍수로 죽어야 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물로 가득 덮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가족에게, 여덟 명에게 산의 배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덟 명이 그 배로, 그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리고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대 강국의 그 노예의 가정에 태어난 한 남자아이인 이 모세, 그 나라 왕이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려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부모가 숨기다 숨기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아이를 어디에다 담죠?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버립니까? 그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매년 범람하는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강입니다. 거기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강에 버렸다는 건 뭡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자의 딸이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기의 자녀로 삼습니다. 정말 이 역전의 하나님도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이 불에 타고 연병으로 1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이 처참한 상황 죽음만이 가득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역전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이 마른 지팡이처럼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만 났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혔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가문의 반역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상처와 그 벌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선악과 언약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선악과 언약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레위 지파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누구의 직분이 더 중요하고 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거나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의 구분일 뿐이다. 너희들은 서로 모일 때에 그리고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 지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였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창조 때 주신 그 라다의 사명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라다의 사명 그 축복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하여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이 두 가지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방법이 아닌 다각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는가가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어긴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벌을 받는 장면이 과연 벌을 받는 장면인가 싶은 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또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죄의 근원을 깨트리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죽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죽어야 가죽이 남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죠.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겨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다.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을 씻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바로 그 언약을 또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대신 죽었던 그 어떤 동물, 그리고 우리가 200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았던 이삭 대신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어떤 그 순양, 그리고 오늘 이 부정을 씻는 물, 정결케 하는 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멍에를 매지하는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 없는 희생,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죄 없는 어떤 그 존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죄에 오염되지 않았지만,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이죠.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그를 죽이셔서 그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갱신되고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죠. 정결해진다. 왜 오늘 이 언약의 회복을 정결로 표현했을까요? 이 정결해진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 죄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에 빠져 죄를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죄를 그냥 해결해 주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도루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 의에 대하여는 산 존재가 된 것이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만 없앤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결해진 것입니다. 정결.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정결해진다는 것을 왜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고라 가문의 반역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열등감. 열등감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했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 열등감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는 그 죽음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이미 죽은 나무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를 가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죄와 부정한 것이 없는 거룩한 상태여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케 하시면 됐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하면 됐지? 왜 이것을 또 정결을 위한 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그 다음에 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서로가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또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셨을까? 또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또 그것을 정결을 위한 물,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왜 그 물을 만들어야 했는가? 이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의와 거룩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비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가 거룩이 정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의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합니까? 선한 모습이 가득합니까? 부정하고 악한 모습이 가득합니까? 네,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모습이 가득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제 죄가 비정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여전히 죄가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의로운 것이 비정상인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켰지만 사람이 그 언약을 회복시켜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까? 아니요.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 나오죠. 또 실수했더라. 또 실수했더라. 또 실수했더라. 또 회개했고 또 회개했고 또 회개했고 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이 암소의 희생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정결을 위한 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갱신시켰지만 이스라엘은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실수할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결법을 만드시는 거죠. 이 정결을 위한 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 않은 이 19장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 정결을 위한 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의 정결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다. 이것은 제가 민수기 5장 그리고 나시린 규례를 다룰 때 이 시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지닐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아도 그 죄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시린들이 시체와 접촉을 하면 그 나시린 서원이 다시 취소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일부러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만약에 자기가 길가에 앉아있는데 만약에 메뚜기나 이런 것이 날아와서 딱 죽어서 나에게 떨어졌다. 그러면 나시린 서원이 그냥 무효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죄의 무서움.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을 위한 물이 왜 이스라엘에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죄를 일부러 짓기도 하지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더라라는 그 인생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정결을 위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839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늘상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과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좀 전에 읽으신 이 시편 51편처럼 언제나 내 앞에 죄가 있다. 내가 말할 때도 죄를 통해서 나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죄를 통해서 나가고 나의 눈빛조차도 죄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기보다는 나만 잘 살려고 노력할 때가 더 많고 그것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때로는 의도치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나를 찾아올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 부분에서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표현이 되었죠. 나의 죄를 해결할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나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고 가난한 마음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목적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 희생이 없이는 정결도 없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존재할 수조차 없다. 이 자세를 잊지 않는 것, 이 자세를 늘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정결하게 되어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 정결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에게,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지하기 전에 뭐부터 눈에 들어오죠? 아, 저 사람은 부정하다. 아, 저 사람은 참 악하다. 아, 저 사람은 참 못났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나 우리 공동체가 되는 일이 없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하지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로 이끌어야 하는 제가 먼저 그들의 못남부터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들의 잘못된 것부터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못마땅함부터 생기는 것이 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보다 먼저 정죄의 마음이 먼저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있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정결해질 수 없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길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상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인가요? 어떤 설교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는 얘기입니다. 그날도 40대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어머니, 저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왜 가기 싫은 거니? 아들이 작정한 듯이 대답했다. 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세 가지만 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싫습니다. 둘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셋째, 못마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습니다. 그러자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나는 네가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대겠다. 첫째,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셋째,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된다. 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정결이 필요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병원이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고양시에 오기 전에 청량리에 살았는데 청량리에 유명한 게 뭡니까? 정신병원이죠. 청량리 정신병원. 거기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교회는 그거보다 더 별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 더 정결해져야 되는 사람.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목사부터가 그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중 누구도 그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제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도 정한 짐승들만 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탔습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 어떠한 곳에도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예화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늘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주면 제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겠으니 하나 소개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나.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될 건데,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왜 그렇죠?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면 자네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지게 되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또 어디에 갔을 때 누군가의 불안한 모습, 못난 점이 먼저 보입니다. 단점이 먼저 보이죠. 근데 그 단점이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단점부터 보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결을 위한 물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나. 내가 정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 단점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고라 가문의 반역이라는 이 큰 홍역을 치른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이 먼저 보인다면 그 기본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 가난해진 마음을 우리가 잠시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라 가문의 반역 사건,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주여, 저에게도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이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 가난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정결케 하는 물, 이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 없이는 정결해 줄 수 없다는 그 생각, 그 상한 심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주의 정결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살아내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